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? 어디 봐. 진짜 안 되네. 아,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. 어? 정말? 자, 전원 버튼 눌러봐. 이제 될 거야. 우와, 나온다. 고마워.